별들이 내려와 창문 틈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에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아 내 가슴에 와